그런 맘을 못 이겨 잠 못 들던 어두운 밤을 또 견디고 내 절망과 상관없이 무심하게 또 아침은 날 깨우네 상처는 생각보다 쓰리고 아픔은 생각보다 깊어가 널 원망하던 수많은 밤이 내겐 지옥 같아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하루에도 수천 번씩 모습을 되뇌이고 생각했어 내게 했던 모진 말들 그 싸늘한 눈빛 차가운 표정들 난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제발 내게 이러지 말아줘 난 날 잘 알잖아 yeah. Oh girl 그때 가볍게 한 마디 진짜 가볍게 만들어 우리 사연 익숙함이란 게 무엇보다 무서운 줄 몰라 네 손맛도 몰라 결국 후회 가득한 너와의 이별까지 날이 갈수록 커져간 네 빈자리 Oh shit 아름답던 우리 꽃밭을 모른 초봐도 다 추억들만 만개한 채 그리움에 향한 뿜어나와 너 다시 볼 수 있다면 나 내 모든 걸 보여주고파 널 과거나 뛰고 있는 내 맘 꼭 다 너에게 전하고파 나 for real for real 이 진심이 네 품에 안길 때까지 그냥 날 안아줘 나를 좀 안아줘 아무 말 말고서 내게 달려와줘 외롭고 불안하기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널